어디로 가야 하나 멀기만 한 세월 단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고 싶어 그래도 난 분명하지 않은 갈 길에 몸을 기댔어 날마다 난 태어나는 거였고 난 날마다 또 다른 꿈을 꾸었지 내 어깨 위로 짊어진 삶이 너무 무거워 지쳤다는 말조차 하기 힘들 때 다시 나의 창을 두드리는 그대가 있고 어둠을 걸을 빛과 같았어 여기서가 끝이 아님을 우린 기쁨처럼 알게 되고 산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한 거지 그것만으로도